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간상 바로 시작하겠고요. 21세기 막스주의와 코리아 변혁이 주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 후반부의 그 코리아 반도와 남코리아의 정세, 예, 그리고 그런 상황을 타개하는 이 전략 전술적인 그런 내용까지 포괄하겠습니다. 이 장살렘 교수가 주재하는 이 행사가 21세기 막스주의 컨퍼런스인 만큼 또 코리아 변혁 이론을 설명하려면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 것이 이제 막스즘입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막스즘에 대한 규정은 레닌의 규정이 제일 유명하죠. 그 3대 원천과 3대 요소, 여기 도표로 보시면 여러분들 이미 다 익히 아는 내용일 거라고 믿습니다. 예, 철학, 역사, 정치, 경제학, 그리고 이제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하는데, 예, 저는 그 혁명론 또는 전략 전술론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예, 그것은 그 막스즘의 3대 원천에서 예, 공상적 사회주의가 3대 요소의 과학적 사회주의로 전환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유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막스의 가장 큰 사상이론적 공적 중에 하나가 바로 목표만 있는 공상적 사회주의를 수단과 방법을 찾음으로써 과학으로 전환시켰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수단으로서의 그 프롤레타리아트, 방법으로서의 계급투쟁을 찾음으로써 목표만이 아니라 수단 방법까지 전일적인 체계를 이루는 과학적 사회주의론을 완성했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독점적 자본주의를 살았던 막스의 혁명론을 계승하고 독점 자본주의로의 혁신, 독점 자본주의 시대에 적용한 레닌주의에서는 전략 전술론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국적 사회주의 혁명론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예, 막스주의를 레닌이 규정했듯이 레닌주의를 이제 스탈린이 규정하면서 레닌주의는 일반적으로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관한 이론과 전술이고 특수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관한 이론과 전술이라고 했는데 저는 한마디로 일국적 사회주의 혁명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레닌주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제국주의론입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의 현대 제국주의론이고요. 그 네 가지 체계로 정리했습니다. 국내적인 측면에서 레닌의 제국주의론은 독점 자본주의, 현대 제국주의론은 국가 독점 자본주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외적인 측면에서는 지배 방식으로서 제국주의는 구식민주의, 현대 제국주의는 신식민주의, 즉 직접 통제 방식과 간접 통치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국주의 간의 체계에서 제국주의론은 식민지 쟁탈전이고 현대 제국주의는 미 제국주의를 정점으로 체계가 개편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운명과 관련해서 이제 제국주의론에서는 제국주의란 사회주의 전야라고 되어 있고요. 현대 제국주의의 제국주의 운명 또한 그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제가 세 가지 이론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여기 제목에서 이제 두 번째로 나온 게 존재 속성 운동의 관계고 세 번째로 나와 있는 목표 수단 방법의 체계 그리고 네 번째로 나오는 사상 변혁, 정치 변혁, 경제 변혁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존재 속성 운동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신다면 철학적인 문제인데 이에 대해 설명을 하고 바로 목표 수단 방법과 사상 정치 경제 변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뭐 그래도 그냥 넘어가면 너무 좀 아쉬울 것 같아서 막스는 이제 자본론에서 상품이라는 존재의 속성으로서 가치를 찾아냄으로써 자본의 재생산 과정의 합법직성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속성의 개념을 철학적으로 일반화한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고요. 사람의 본질에 대한 설명에서도 포에르바의 태저에서 사회적 관계의 총체라고만 설명을 했습니다. 포에르바가 사람을 생물학적 존재로 본 데 비해서 막스가 사회적 존재로 보면서 분명히 혁신했지만 사회적 존재로서의 그 본질적 속성인 사회적 속성을 밝히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운동 또는 사회역사적 운동의 본질 성격 추동력이라고 하는 합법직성을 해명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예, 이것은 이제 여기 그림에도 나옵니다만 이제 사람과 주변 세계에서 그 연관 속에서 드러나는 그 속성과 동물과 주변 세계의 연관 속에 드러나는 속성을 비교해서 공통적인 생물학 속성 말고 차별적인 사회적 속성이라는 본질적 속성, 이 본질적 속성이 바로 사회적 속성이라는 이런 그 좀 복잡하고 철학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궁금하신다면 좀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혁명론, 전략전술론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목표 수단 방법이죠. 그래서 발전된 자본주의 제국주의과 다르게 절대 다수의 제3세계 국가에서는 식민지 또는 반식민제라든지 여러 예속 종속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혁명의 네 단계에서 첫 번째 민족적 차별을 해소하는 민족해방혁명이 첫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계급적 차별을 해소하는 사회주의 혁명 그리고 계급적 차이를 해소하는 그리고 노동의 차이를 해소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축차적인 과정을 밟습니다. 예, 그리고 수단은 민중, 역사의 주체인 민중의 의식화, 조직화, 전력화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력화라는 것은 실천 속에서 단련된 정도를 말합니다. 예, 그리고 방법은 예, 투쟁이죠.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있었던 투쟁은 이제 무장투쟁, 대중투쟁, 그리고 의회투쟁이 있는데 레닌의 규정에 의하면 예, 무장투쟁, 대중투쟁이 전략이고 의회투쟁은 전술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 뭐 굉장히 많은 그 논란의 여지가 있고 토론의 주제입니다만은 어쨌든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선거로 혁명한 사례가 있는가,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한 사례가 있는가, 그리고 제3세계에서 칠레의 아엔데 정권이 선거로 집권했다가 피노체트 쿠데타로 전복된 사례, 차베스가 비록 선거로 집권을 했지만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비록 선거로 집권했지만 그 전에 좌익 쿠데타를 해서 사형 직전까지 갔다라는 사실은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부분을 짚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그 기차의 그림이 있는데 귀엽죠? 역사의 기관차가 혁명이고 혁명의 기관차는 당이라고 합니다. 그 아까 수단 거기 주체 역량에서 조직화에서 관건은 이제 당 단체 전선 물론 군대도 있습니다만은 그 당단체 전선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데서 기관차, 열차, 차량, 기차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거기 앞에 기관차는 이제 당이죠. 방향과 동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열차, 차량은 주도 역량과 보조 역량이 있는데 이제 주도 역량 맨 앞에는 이제 노동계급, 영도계급이 있고 그 다음에 농민이 있고 남코리아의 경우에는 청년 학생이 3대 주도 역량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4대 기본 역량으로 하나 더 포함을 시킬 때 양심적인 지식인, 조직된 지식인들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막시주의 이제 중요한 구성 요소인데 아까 나왔습니다만 이제 사적 유물론 이것은 이제 물질과 의식의 관계, 존재와 사유 관계라고 하는 이제 변증법적 유물론의 이 원리를 사회 역사 영역에 적용해서 사회적 존재와 사회적 의식의 관계, 구체적으로 사회적 존재는 이제 경제 토대와 사회적 의식으로 해서 정치문화적 상부구조, 토대와 상부구조의 이제 비유를 썼죠. 이것이 이제 사적유물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 그래서 막스주의는 이 경제 토대, 요거 다음으로 보시면 생산력과 생산관계죠. 예, 생산력은 이제 노동력과 생산수단, 생산수단, 노동수단과 노동대상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생산관계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 생산과정에서 지혜 역할, 생산물의 분배 형태, 레닌의 규정이죠. 이 바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에 의해서 경제 토대가 바뀌게 되면 그에 기초해서 정치문화적 상부구조가 바뀐다는 것이 이제 막스주의 사적유물론의 골자입니다. 예, 마치 그 어린아이가 이제 커지면 이제 옷이 작아지듯이 영화, 헐리우드 영화의 헐크처럼 이제 옷을 찢듯이 이 생산력이 발전하면 이제 생산관계가 이제 바뀐다는 이론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사회 일반에서 경제를 추출해서 토대에 위치 지으면서 이 경제 토대의 변화가 먼저 있고 경제 변혁, 그 다음에 예, 정치 변혁이 이루어지고 문화 변혁으로 간다라고 하는 경제 규정론이 되겠습니다. 예, 이 자본주의가 생성되는 과정에는 대충 맞습니다. 그런데 예, 사회주의 혁명이 이루어지는 데서는 그러니까 레닌의 러시아 혁명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문화 속에 있는 사상, 이 사상이 먼저 바뀌고 사상 변혁이죠. 그 다음에 정치가 바뀌고 정치 변혁, 그리고 경제가 바뀌는 경제 변혁,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먼저 레닌주의가 나왔고, 레닌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볼셰비키가 노동자, 빈농, 나아가 병사들까지 소비에트로 묶은 뒤에 2월 혁명을 거쳐서 10월 혁명을 통해서 국가 주권, 즉 정치 변혁을 이루고 나중에 생산관계를 사회주의적으로 전환시킵니다. 경제 변혁으로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상 변혁, 정치 변혁, 경제 변혁 순으로 진행된 것이 러시아 혁명이고요. 이런 측면에서의 사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제 사상 결정론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물질과 의식의 관계에서 물질의 선차성을 전제로 하는 유물론을 시인하면서 그것을 전제로 하면서 문화 일반 속의 사상, 특히 혁명적인 사상, 자주적인 사상의 결정적인 역할에 주목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의식 또는 관념이 물질 또는 존재를 규정하는 이론, 주관적인 관념론과는 구별이 됩니다. 레닌이 19세기 말 독점자본주의 단계에 독점 전 자본주의 단계를 살았던 마크스가 찾아내지 못했던 이론, 즉 마크스의 혁명적 진술을 계승하면서도 시대적 제한성을 극복했듯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내용 속에 우리가 21세기 마크시즘을 정립하는 데서 참고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예, 실제로 남코리아, 코리아 혁명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제기됐던 이론적 쟁점들이고요. 예, 여러분들은 잘 알다시피 이제 철학에서 역사가 나오고 역사에서 정치 경제학이 나오죠. 아까 사적 유물론에서 마크스의 잉여가치학설이라든지 레닌의 제국주의 나오는 것처럼요. 예, 마크스주의는 사적 유물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경제 토대와 정치 문화적 상부 구조와는 사회 구성적인 측면을 중시했습니다. 이것을 시인하면서 전제로 하면서 남코리아 혁명 과정에서는 사회의 성격적인 측면을 중시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남코리아 사회는 단순한 자본주의 사회도 제국주의는 더더욱 아니고요. 식민지 사회면서도 또 자본주의가 기형적인 반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속성, 예속성과 기형성을 본질적 속성으로 하는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라는 성격 규정을 합니다. 구조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본질적으로 주목하는 것은 성격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가령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 성격에서는 경제적인 분석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분석, 특히 군사적인 분석도 중요합니다. 실제로 남코리아는 주남미군이 수도 한복판을 차지하고 있는 군사적으로 점령된 상태고요. 국가 주권은 형식적으로 남코리아 국민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백악관과 미 대사관에 있는 미 중앙정보국 코리아 지부가 사실상 조정을 하고요. 경제적으로는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매우 예속적입니다. 그 식민지 반자본주의에서 식민지성은 예속성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 도표로 나옵니다만은 자본에서 다시 자본으로 이제 마크스의 재생산 과정이죠. 정확하게 하면 확대 재생산이고요. 그 속에 이제 노동력과 생산수단이 있고 생산수단은 노동수단과 노동대상, 노동수단에서는 이제 설비기계 그리고 노동대상으로는 이제 원료, 연료. 근데 이 바로 이런 어떤 설비, 기술 그리고 원료, 연료 이게 다 이 제국주의, 구체적으로 미일 제국주의에 예속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생산 과정 말고 판매 과정, 유통 과정 또한 수출 주도형 경제로 해서 역시 예속되어 있는 것이 바로 남코리아 경제의 재생산 과정이고 예속성입니다. 예, 이것만 가지고도 한 10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뭐 한 100페이지 정도 되는 논문을 쓴 적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다 생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형성은 이런 예속성이 재생산 과정이면 기형성은 산업 분야입니다.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의 관계인데 이것이 편파적으로 단절되어 있고 그리고 어느 하나가 기형적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중공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예리한 질문이고요. 사실 그 바로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것도 바로 그겁니다. 이 코리아는 이제 남과 북, 북과 남으로 분열되어 있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실 거고요. 북에서 1956년, 여기 중간에 있습니다. 1956년에서 58년 사이에 사회주의 혁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생산관계 사회주의로 전환시킵니다. 그리고 1956년부터 69년까지 14년 동안 사회주의 공업화를 완수합니다. 그런데 당시 남코리아는 여전히 식민지 반봉건 상태에 있습니다. 예, 쉽게 말해서 이제 북코리아에는 중공업이 있는데 남코리아에는 중공업이 없는 거죠. 그런데 당시는 이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체제 경쟁이 치열할 때니까 미 제국주의가 이미 일본에 넘겨준 그 중화 공해 산업들을 다시 일본에서 남코리아로 이전합니다. 이것이 이제 70년대에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알겠습니다만 1961년 5.16 군사 쿠데타가 바로 남코리아와 일본의 수교를 이루는데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코리아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였는데 그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원수 국가들이죠. 적대적인 그런 관계인데 이것을 비적대적인 관계, 수교 관계로 바꾸는 데서 일제 시대의 일본 정확하게는 이제 만주군입니다만은 일본 군관 출신인 박정희를 미국이 배후 조정해서 군사 쿠데타를 하게 하고 집권을 하게 한 뒤에 1960년대 중반에 정확하게 하면 65년입니다. 올해 딱 50돌이 되는데 남코리아와 일본의 수교를 맺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에서는 노동자 민중이 국가 조건을 틀어진 상황에서 자립적으로 중공업을 일으켜서 중공업과 경공업과 농업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경제를 세운 데 반해서 남코리아에서는 미 제국주의, 나아가 일본 제국주의가 생산수단의 명맥을 장악하는 전제에서 그것도 외부로서 이식된 형태로 중공업이 발전하는 그래서 수출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기형적인 경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여담입니다만은 체게바라가 1960년대 중반 이제 북을 방문해서 북의 이 중공업과 경공업 농업이 다 갖춰진 자립경제를 격찬했다는 일화는 매우 유명한 일화입니다. 쿠바는 이제 소련 중심의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 간의 경제협동체계, 이제 러시아로 세부, 영어로 이제 코메콘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체계에 들어갔죠. 근데 북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소련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북의 중공업의 그 사회주의 공업화가 이루어진 그 체제와 남코리아의 체제를 비교하는 측면에서 이제 전시 경제, 윈도 이코노미라고 했습니다만은 그런 측면으로 남코리아 경제가 외향적으로는 화려하게 또는 규모가 커지는 그런 흐름으로 갑니다. 예, 저는 그 남코리아 경제의 예속성과 기형성으로 인한 그 취약성 때문에 남코리아 경제는 이제 윈도 이코노미가 아니라 글래스 이코노미, 그것도 크랙드, 금이간 유리 경제라고 부릅니다. 조금 시간상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프랑스 세계와 이제 코리아를 연도순으로 비교했고요. 이 도표에서는 이제 혁명과 항쟁, 전쟁, 이 세 가지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예, 세계 공황은 1929년에 상대적 과잉생산 공황, 1974년에 인플레이션 공황, 2008년에 금융 공황이 있고요. 공황은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자본주의 불치병입니다. 이게 시스템적인 한계고요. 그 시스템적 한계를 정치 경제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한 데 기초해서 마치 자동차 시스템을 분석한 데 기초해서 그 자동차의 운전자가 있듯이 이 시스템을 조종하는 국가 독점 자본주의 또는 초국가 독점 자본주의의 조종적인 역할까지 함께 봐야 한다라고 봅니다. 자본주의 제국주의 시스템을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분석할 때만이 그 멸망의 합법직성을 해명할 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국가 독점 자본주의 또는 초국가 독점 자본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할 때만이 전략 전술을 수립하는 데 참고가 된다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같이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화당의 대안이 민주당이 아닌 것처럼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도 미 유럽 제국주의의 브릭스가 대안이 아니라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이제 IMF의 NDB가 신개발은행이 대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자유주의의 상징인 FTA, Free Trade Agreement에 대안은 분명 라틴 아메리카의 그 알바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국가 간의 불공정 무역에는 공정 무역이 대안이 되지만 그 국가 안에 예속적인 경제에 대한 대안은 알바가 아니라 자립경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남코리아 경제, 예속적이고 기형적인 경제의 대안은 자립적이고 균형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지향적이고 그리고 다른 나라의 관계에서는 공정하고 예, 이 모든 경제가 민중을 위한 방향으로 진보적이어야 된다. 이 다섯 가지 원칙이 예, 대안적인 원칙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코리아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910년부터 45년까지는 일제 식민지에 있었고요. 1950년에서 53년에 전쟁이 한번 있었습니다. 1894년에 가보농민 전쟁은 이제 정세 말기의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45년 이후 북에서는 반제반봉과 민주주의 혁명이 수행이 돼서 민족적 차별이 없어지고 1950년에서 58년까지 사회주의 혁명이 이루어진 두 번의 혁명이 있었습니다만 남코리아에서는 미군의 점령 상태에 있으면서 여전히 민족적 차별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고 1961년부터 92년까지 30년간 군사 통치를 거쳐서 그 뒤에 신자유주의 시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1992년 대선 이후 신자유주의 정권인데 여기 그 써 있습니다만 이제 김영삼 정권하고 2007년 이후에 이명박 지금의 박근혜 정권은 과거 군사 정권의 여당 집권 여당의 계승자들이고요. 그리고 1997년에서 2007년까지 10년 동안의 김대중 노무현 정권은 군사 통치 시절의 야당, 그러니까 부르주아 개혁 정권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수구 보수 정권, 뒤에는 개혁 보수 정권, 둘 다 보수 정권, 즉 신자유 정권이긴 하지만 그러나 수구 반동과 민주개혁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코리아 변혁의 과제는 자주와 통일, 그리고 민생과 민주의 과제가 있습니다. 이제 자주는 이제 미군 철수를 핵심으로 하는 미국으로부터의 자주고요. 통일은 이제 남북 간의, 북남 간의 연방제 통일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민생은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는 이제 보안법 철폐, 보안법이라는 것은 이제 파쇼적인 악법이에요. 일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악법입니다. 예, 통일과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이제 베트남 통일이 있고 이제 독일 통일이 있죠. 베트남은 이제 북베트남 중심으로 사회주의로 무력으로 통일됐고 독일은 이제 서독 중심으로 흡습 통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은 내내 연방제를 주장하고요. 북과 남, 남과 북의 양제도를 전제로 하는 즉 일민족 일국가 이체제 이정부고요. 남은 연합제로 사실상 통일 방안이 아닌데 일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의 방안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북과 남, 남과 북이 평행선을 긋다가 2000년 6월 15일에 남의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부르주아 개혁 정권이죠. 이 개혁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방북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6.15 공동선언에 합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혁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이 방북해서 역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14선언에 합의합니다. 6.15 공동선언은 한마디로 낮은 단계 연방제와 연합제 공통성을 살려서 통일하자는 것이고요. 예, 14선언은 사실상 낮은 단계 연방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수구 반동 정권이 들어서서 리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은 바로 이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의 합의를 부정합니다. 예, 예, 왼쪽이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대중 대통령. 예, 오른쪽이 이제 역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 2007년입니다. 그리고 예, 사실 이 프레젠테이션에 상당히 많은 정보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그 파리 와서 국제연대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가장 궁금한 내용 중에 하나고요. 예, 여기 그 윗부분에는 이제 진보 개혁 그 수구의 정당과 이름이 있고요. 예, 그 아랫부분에는 이제 여러분들 더 잘 이해하기 쉽게 프랑스하고 비교해놨습니다. 이제 정치적 스펙트럼이죠. 그래서 이제 남측의 이제 프랑스하고의 차이는 남코리아와 프랑스의 차이는 일단 남코리아는 국가보안법 때문에 공산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코리아에는 이제 여기 그 대중운동연합과 이제 구구전선이 합쳐진 새누리당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프랑스의 삼인주의 정당에 해당하는 것이 남측에는 이제 정의당 노동당이라는 범좌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파에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2000년에 창당돼서 2010년에 강제 해산된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은 프랑스에서 이제 삼인주의 좌파의 입장에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비교해서 보시면 한눈에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여기 계신 분 중에 이제 웃는 분들도 계신데 이 프랑스의 정책 스펙트럼에 대한 설명에 동의하지 않는 분이 있다는 걸 저도 잘 압니다. 예, 거칠게 정리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예,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 제국주의 국가 프랑스에서는 이제 민족을 강조하는 것이 이제 극우지만 식민지 반자본주의, 식민지 남코리아에서는 민족을 강조하는 것이 좌익입니다. 예, 그러니까 남코리아에서 진보주의자라면 민족 자주를 지향하면서도 동시에 국제주의를 지향합니다. 예, 이것은 이제 엥겔스 사후에 제2인터내셔널에서 카우츠키 베른슈타인 류의 기회주의적인 애국을 강조하는 그런 경향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남코리아의 정당 구조에서 진보정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동계급의 이와 요구를 대변하는 진보정당은 극히 적은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남코리아는 겉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 부르주아 독재국가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그 지표로도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하겠습니다. 그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진보정당은 대중지반이 보면 한 15% 정도 되는데 지난 2012년 대선에서는 1%, 2014년 일부 국회의원 선거, 보궐선거에서는 2%에 불과했습니다. 제대로 된 그 지지율이 이제 선거를 통해서 확인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남코리아의 국가보안법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없고 정당활동의 자유도 극히 제한됐고요. 그리고 금권, 관권, 언권이라고 해서 돈, 그 다음에 공권력,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매우 불공정하게 선거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정당 말씀드렸고요. 이제 통일전선이 있는데 시간상 전 지역적인 통일전선과 남측 지역적인 통일전선인데 남측 지역적인 통일전선은 민족민주전선에서 반파쇼민주전선으로 다시 민족민주전선 이렇게 전화 발전했습니다. 코리아 반도의 지금 상황은 남측에서 항쟁의 정세가 고조되면 전쟁의 정세가 약화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측에서 이제 미군이 있고 북침 선제 핵타격 전쟁 연습이 매년 봄과 여름에 진행이 됩니다. 매우 위험천만하죠. 그래서 전쟁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곳이에요. 중동에서 상륙 무력에 의한 재래전이 벌어지고 있다면 극동에서 실제 전쟁은 벌어지지 않지만 총포성험전이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핵전이 예비되고 있는 곳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모래시계로 한 것은 전쟁 가능성과 항쟁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혁명 가능성은 적고 그런데 제가 좀 비유로 했는데 항쟁 가능성이 높아지면 전쟁 가능성이 줄어들고 반대로 항쟁 가능성이 낮아지면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측면은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소련 동구가 무너진 뒤에 주도 역량과 보조 역량에서 이와 같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식민지에서의 중간층이 이렇게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면서 거기서 이제 식민지 초과 이윤이 이제 제국주의 중간층을 이제 살찌우고 있는 건데 우리가 조직했던 이제 코리아 국제포럼 서울에서 홀랑베이라든지 베어나카생이 와서는 이미 이제 북반부와 남반부에는 차이가 없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재정위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제국주의와 식민지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의 프랑스가 지금 이렇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 코리아 반도의 지정학적인 측면입니다.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북코리아하고 러시아하고 중국의 북방 삼각 군사 동맹 체계와 미국과 남코리아, 일본의 남방 삼각 군사 동맹 체계 이렇게 대치되어 있습니다. 예, 오바마 정권은 재균형 정책이라는 이름 하에 일본군을 재무장시킨 일본군 국주를 부활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요. 그리고 나아서 아시아 태평양판 나토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총리가 호주를 방문해서 두 나라 간 협동해서 스텔스 잠수함을 개발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라시아 포위한 전략,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게 대표적인 예죠. 그렇게 해서 북도 그렇지만 러시아, 중국을 이렇게 초생딸형으로 이렇게 포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북과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적인 동맹 관계가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조건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국과 일본에 있는 이제 미군 숫자 기지, 예, 무기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이렇게 남코리아에 미군 기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확인되진 않지만 1,000개가 넘는 전술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다라고 추정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도 키르졸브 독수리 미남 합동 군사 연습이 3월, 4월 이렇게 두 달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성격은 평양 점령, 북지도부 제거, 경우에 따라서는 선제 핵타격을 할 수 있다는 전쟁 연습입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12월에 통합진보당이 강제 해산되고 또 3일 뒤에 코리아 연대가 압수수색 소환 조사를 받는 등 남코리아에서는 파쇼적인 공안탄압의 광풍이 몰아치고 있을 때 그 공안탄압에 반대하는 국제위원회가 조직이 됐습니다. 장살렘 교수를 대표로 하고 사미람이라든지 호베우 샤방이라든지 프랑스 어따라든지 홀랑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부대표를 맡고 있고 여기 쭉 나왔습니다만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는 또 그리고 계속 늘고 있는 국제위원회가 조직돼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이고 남코리아 진보주의자로서 그리고 국제연대에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가 하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여기 우리 위원인 우리 구엔당 노마이 선생도 있고 또 모이스 쿠게어만, 패트릭 켄즈마 그리고 사무총장이 분호와 켄네디도 보입니다. 3월 14일 날 매종대민에서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인데 제4회 코리아 국제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사미람이라든지 호베우샤방이라든지 그리고 장살렘 교수 그리고 패트릭 켄즈망, 코리아를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전문가들, 또 이론가들과 함께하는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필요한 질문들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자본, 마지막 세 번째와 첫 번째 자본과 노동계획,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 남코리아의 자본은 이제 매판 자본의 성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국주의 나라의 국가 독점 자본적은 다르게 식민지 나라에서 외형적으로는 독점 자본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국주의 독점 자본에 예속되어 있는 그런 매판 자본입니다. 7개 주요 은행에 6개가 이미 외국 자본에 넘어가 있고 삼성, 뭐 LG, SK, 포스코를 비롯 현대도 마찬가지고요. 주요 대기업들,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대기업들도 대부분의 이제 최소한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정도 외에는 실질적으로 외국 자본에 넘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이제 미국과 일본의 독점 자본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축국적 자본이고요. 주로 미국과 일본에 예속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재채기를 하면 일본이 감기에 걸리고 남코리아는 폐렴에 걸린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요. 또 남코리아는 언제든지 버튼만 누르면 돈이 나오는 ATM 코리아다 이런 조롱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길게 설명 못해서 좀 아쉬운데 어떤 자본의 형성 과정, 그다음에 재생산 과정, 그다음에 유통 과정 전 과정이 미일에 완전히 구조적으로 역사적으로 예속되어 있다. 그래서 매우 취약한 경제다. 겉으로 보면 규모가 크지만 OECD 국가에 속해 있지만 철저한 식민지 사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조와 관련돼서는 남코리아에도 이제 민주노총 여기로 얘기하면 이제 세제 때 해당이 되는데 남코리아에서 이제 복수노조가 도입된 지는 얼마 안 되고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이렇게 두 개의 노총이 있고요. 각각 진보와 개혁을 상징합니다. 여기로 얘기하면 뭐 공산당과 사민당 산하의 노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조직과 부문 조직이 있고요. 부문 조직은 이제 산별 노조라고 하죠. 16개 산별이 있습니다. 비교적 강력합니다. 주로 대공장들 중심으로 조직이 되어 있고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은 조직률이 매우 낮습니다. 예, 이제 두 가지만 좀 특징적으로 강조하면 2000년에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1990년대 중반에 세워졌던 민주노총이 만든 당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아주 좀 특별하죠. 그래서 민주노총 위원장이 민주노동당 초대 대표가 됐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권 개혁 정권 때 활발하게 활동했던 진보 정당이 이명박 박근혜 수구 정권 파쇼적인 정권 하에서 2014년 결국 강제 해산되고 말았다는 것 그리고 아까 잠깐 살렘 교수가 얘기했습니다만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가 노조로서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당했다는 것 이러한 정당 파기 활동, 노조 탄압 활동이 공안 통치로서 자행되고 있는 것이 바로 남코리아의 현실입니다. 거칠게 얘기해서 남코리아 인구의 한 40% 정도가 경제활동 인구인데 그 중에 절반이 비정규직이고요. 비정규직은 최저 생계비의 한 4분의 1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예, 코리아 사람들이 역사도 5000년 이상 됐고 지능지수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매우 근면합니다. 그렇게 여기 프랑스 사람보다 두 배 시간을 더 일하고 임금은 절반만 받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의료와 관련된 사회보장제도는 사실상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제 필요한 정보를 드렸고요. 모이스 쿠게아만의 예리한 질문에 대한 좀 답변이나 토론을 약 1시간 정도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마크스주의와 레닌주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독점 전 자본주의와 독점 자본주의, 즉 제국주의가 있고요. 그리고 2차 대전 이후로는 현대 제국주의 이렇게 질적으로 구별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이 현대 제국주의에서의 일정한 차이가 생기는 부분에 동의하고요. 그러나 그것이 현대 제국주의 외에 다른 어떤 규정을 할 만한 질적 차이는 아니고 그 안에서 양적 차이로 봅니다. 예, 이것은 물론 또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파리 와서 제가 느낀 건데 독점 자본주의, 제국주의 시대의 예술사조로서 모더니즘이 있고 현대 제국주의의 예술사조로서 포스트 모더니즘이 있다고 할 때 1990년대 이후 그 포스트라는 말이 물론 후기입니다만 포스트 모더니즘 중에 후기가 생기는 것과 같은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그 안에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1, 2차 세계대전과 다르게 제국주의 간의 식민지 쟁탈전이라든지 비록 파시즘과 방파시즘의 세계대전이었지만 어쨌든 제국주의 간의 전쟁이 있었지만 2차 대전 이후로는 제국주의자들 간의 전쟁이 없다는 측면에 좀 질적 차이를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러나 그 안에서 다양한 이 국부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 특히 중동이라든지 또 우크라이나라든지 또 그 이전에 뭐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전쟁에 대한 그 성격 규정은 좀 섬세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소련 동구 무너진 이후에 그 전쟁과 관련지어서 우리를 중심으로 볼 경우에는 북과 미국 간에 총포성 없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측면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나 1990년대 이후 지난 한 20여 년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제국주의 간에서도 이제 미 제국주의와 유럽 제국주의는 갈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가령 프랑스가 1967년 두골 정권이었습니다만 나토에서 탈퇴한다든지 이런 측면이 있고요. 미국에서도 반전평화 세력 또 우리 코리아의 민족 자주 또 평화 통일 이 투쟁을 지원하는 국제주의 세력이 있다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그 국제주의 진보적인 세력과의 국제 연대가 중요하다는 건 놓치지 않고 있고요. 1973년 이 파리에서 이제 평화 조약을 체결했죠. 그때 그 주역 중에 한 사람인 그 마담 빈이 우리에게 준 조언도 미국 내의 반전 세력과의 연대를 중시하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코리아와 프랑스를 비교한다 그러면 어쨌든 식민지와 제국주의 관계에서 우리는 식민지 초과에는 수탈당하는 뭐 물론 프랑스가 우리를 주로 하진 않습니다만 제국주의는 식민지에서 식민지 초과에는 수탈해오는 이런 과정에서 중산층이 계량화 정도가 다르다. 그래서 남코리아는 그런 그 계량화의 물질적 토대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기층민중, 노동자 민중을 비롯한 기층민중 진보 세력과 이 중간층 개혁 세력의 통일전선, 단결과 연대의 정도가 굉장히 강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분 아주 그 예리한 질문이면서도 마지막에 국제연애까지 중국을 역사적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요. 지금 중국을 정치적으로는 이제 사회주의고 경제적으로는 사실상 자본주의죠. 그래서 정치도 같이 봐야 된다. 이런 부분에 동의하고요. 예, 역사적으로는 이제 세브 코메콘과 지금 알바가 있고 지금 브릭스가 나왔는데 저는 알바는 우리 진보적인 대안으로서 추구해 가야 되지만 브릭스와 관련해서는 아주 거칠게 얘기해서 마치 사민주의와 같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브릭스가 미 유럽 제국주의를 견제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본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중세 일본의 문화를 전수했는데 일본은 근데 우리를 침략해서 식민지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프랑스도 독일 점령 치하에 이제 수많은 사람이 이제 징용으로 끌려갔는데 우리도 일제시대 때 징병징용으로 840만 명, 그리고 전쟁 승로로 20만 명이 끌려갔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2차 대전 이후에 독일, 파시오 독일을 분단시키듯이 아시아에서는 일본 군국주의를 분단시켜야 되지, 그 피해 국가이면서도 또 실제 무장투쟁을 했기 때문에 전승국가인 코리아를 분열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부당하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일본 독점자본이 부활하게 되는 계기는 코리아 전쟁 때 미군의 병참기지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코리아인들의 희생에 의해서 일본 경제가 재건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코리아의 진보주의자로서 일본의 진보주의자나 평화의 여우세력과의 국제연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듯이 통합진보당, 우리의 진보정당을 2014년 말에 강제해산 당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객관적인 탄압을 물리치지 못한 우리 주체적인 교훈을 찾아내면서 새롭게 더욱더 강력한 노동자 민중에 기반한 진보정당을 창당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 아까 보였습니다만은 이제 코리아의 역사에서는 수많은 혁명과 항쟁의 역사가 있고요. 억압이 있으면 저항이 있는 법이고 어둠을 깊어지면 동이 터오는 법입니다. 남코리아 민중의 불굴의 투지는 기어이 새로운 진보정당을, 더 강력한 진보정당을 창당하고 반드시 자주적이고 진보적인 정권을 세울 것입니다. 민중이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